세상에 구멍은 다 같은 마음 아들딸이 잘되라고 아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hey!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, 브라보! 아빠의 인생 세상 구경 서울 구경 참 좋다마는 돈 있어야 제일이지 아 없으면 상통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 몰라 보고 방송오지 부리다가 금코 다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